눈이 높은 건 절대 아닌데 딱히 맘이 끌리지가 않아. 한두 번 만나보고 며칠을 연락해도 어색한 공기만 흐를 뿐. 참 답답해, 이상해, 자꾸 어긋나는 일. 대체 뭐가 문제일까? 누굴 만나도 so-so, 혼자인 것도 so-so. 설레이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분. 감을 잃어가 점점.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. 기억도 잘 커플들이 부럽기는 해도 좋겠다. 혼자인 게 외롭지는 않아. 한가로운 내 전화, 약속도 없는 주말. TV 앞에 내가 싫을 뿐. 참 궁금해, 신기해. 노력해봐도 so so, 애를 써봐도